끝에 우리 초심성이 폭발하듯 이젠 내 맘은 Let's rock. Let's rock. 더 깊이 너를 breathing. Love's too high and we can't control it.